가 루루루루 산디리 담은 코타 빠주 부디 라스테라메라 성용만 많이 속상한 몽고라 초가 내가 아래 모바라바 뭉킨 가감 모가시 아래 댐바 따냐따냐 가까 뿐남 마시아바 우와 Jantung hati Osio kakak alopat.